It's the reborn of the Musashi Miyamoto. Coming in back, yeah. Blaster sword is the way of samurai. Winners be winning. Happy that it's just a pan of intim. I'm the filling. Blaster sword is the way of samurai. Winners be winning. 악비들의 체스판에 뱉음없는 feeling. Yo, 두 번은 없어 마치 본 analog missing. 일천장에서 버텨내는 것이 나의 고민. 난 잘 몰라 스태초부터 행해지던 그들의 방식을 알기까지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 어린 나에겐 또 과장된 몸동작 이만큼이나 날카로워져버린 칼날의 의미. 그때니면의 것을 찾게 된 남자가 됐지. 그렇게 지나쳐갔던 나는 이들이 흘린 피. 이제 그것을 밟고 올라설 모습이 보여. 이젠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시간이 없어. 언제든 내 목을 노릴 적들의 눈빛이 느껴져. 그저 누워쉴 곳을 찾는다는 건 취약을 의미하지. 취약을 의미해. 천하에 옳고 그름에 한 손으로 휘짓고 하라 한 손으로 주물을 제일해. 아귀의 진검 나를 비친 내 모습에 살기를 가득한 눈빛에 넌 갓난 어린애. 응애 응애 아가들의 절규. 피눈물 앞에 내 자세는 언제 어디서라도 차분해. 하늘을 경외해 손눈물이 흐르네. 하늘을 밟는 내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파. Blaster sword is the way of samurai. Killers be killed. 신은 at a will. My dachi keeps it real. 미국의 겨우 앞엔 거부할 수 없는 deal. It's a million dollar question. Motherfucker pay the bill. Go dream. When I approach you, look next time I watch you. But yo, I love doges. Go dream. When I approach you, look next time I watch you. But yo, I love Versace's and doges. Gorgeous, steady beat up with Jonah, it go for me. I beat up with Jonah, it go for me. J.A. up with Jonah, it go for me. Pull out the soul, it's the way of a samurai. Question every day, damn, how can one survive? Move your body, let the losers move by. Winners be winning, man, I'll be the one who's it. 답은 차지 않은 움직임으로 연락할래. 그 길을 통해 자신을 찾고 계속 나의 길. 할 수 있다 생각해 모든 것들은 나의 과제. 가진 것이 그대로 보이는 내 마음의 모습 따와. I can see from my dignity, I'm sitting here. I can feel from my side, I have no fear. 그 기회에 이름을 새겨 계속 지연해. 새로운 이름들이 쌓여서 그 입지를 대변해. 피어나는 작은 벌써들이 이때 혁명해. 동참을 해 이것을 믿대해. 하나의 진리 so 확실히 그래 정확히 아직 who I'm killing. 따르고 있는 자들은 now you better feel me. Go dream. When I approach you, look next time I watch you. But yo, I love doges. Go dream. When I approach you, look next time I watch you. But yo, I love Versace's and doges. Gorgeous, steady beat up with Jonah, it go for me. I beat up with Jonah, it go for me. J.A. up with Jonah, it go for me. Go train. When I approach you, look next time I watch you. But yo, I love Gorgeous. Go train. When I approach you, look next time I watch you. But yo, I love Versace's and doges. Gorgeous, steady beat up with Jonah, it go for me. I beat up with Jonah, it go for me. J.A. up with Jonah, it go for me. Ho, come out of my battle street samurais. Pull out the liquid swords. Then spit it out. The fire. That unbreakable, unstoppable, untouchable. Unbreakable, unstoppable, untouchable. Unbreakable, unstoppable, untouchable, untouchable, unstoppable, unbreakable, unstoppable, untouchable, unbreakable, unbreakable, unbreakable, unbreakable, unbreakable.